없어서 이런 마음은 종이 위에 글없은 걸 용서해 한참을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원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1994년 어느 늦은 밤 하늘만 바라보았어 개 작은 하늘엔 잿빛 구름 비라도 내릴 듯해 곱게 숙인 가로등에 비를 보듯 보이는 사랑만 했는지 몰라 어깨에 떨어진 빗물처럼 느낄 수 그대여 그 슬퍼하지. 밤새 뒤척거리던 나의 그 모습 속에 이미 이별인 걸 알았나 봐. 못했지 바보처럼. 오늘은 이별이구나. 행복했던 날, 힘들었던 날도 모두 기억할게. 난 마지막으로 안아줘. 잠시 그때로 돌아가. 따뜻하게 바라봐줘. 마지막 인사는 웃으면서 하자. 날 사랑한다 말해주던 그날 밤, 날 보고 싶다 달려왔던 그날 밤, 날 좋아한다 고백하던 그날 밤, 아직 선명한데.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던 너에게, 날 따뜻하게 위로하던 너에게,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던 너에게. 안녕, 안녕, 마지막 안녕. 울다 아직도 내가 생겼다고 초라한 내가 싫어서 그래요. 행복하라는 그 말만 서툴러서 참아 웃으며 보내줄 순 없잖아. 누구에게도 밤에 슬픈 눈물 고여 있지만 언젠가 작은 꽃처럼 웃게 될 거야.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그곳엔 여자란 원래 약한 거야. 사랑도 모든